se amó, tío tanaco, moro ganduro ha, pa lloro mato so.

비라오 마시토고 시토고 시토고 시토고 시토골다보 살라라 살라라라라 살라라 살라라라라 아동의 대꾸나 제게사보 우보알링어 만다인 고란도 제게사두라 보통다보라 시토골고아나 시토골다보 베알락달라구나라보 사루바루 이뚜오랑오랑도 앙디아버게 미라호페 마사토 마시토골 시토골 시토골라보 비오마다 이링고랑사람 사라사라니 시사라사람 사라사라레 마르카피라사 마시토골 시토골 시토골라보 비오마다 이링고랑사람 사라사라니 시사라사람 사라사라레 마르카피라사 마시토골 시토골 Yeah. Tuhan tak iman aku,

Rosita. Rosita, Rosita, Rosita, Rosita, Rosita.

jatuh cinta tua. Alayunang maparong bihu mabiharaw sotung lasenuho. Jujur sejujur ni jujur na hasia dan pengkhianat tau tak sombong mantam. Oh, bahere que el supindi ito marusup di pusup suki dikira parjono pasul pangdoto sae mai ira ira hotua sun sikripsi. Yeah. san rohaki selamat do hata hata nai lamang ela ela tudalani